처음 보는 plating. Give me that, give me that. 그건 호감에 반응식지 않고 blazing. Upset appetizer, 바로 시작해, you ready. 늦추는 맛고름 recipe. 서거 ingredients that interest me. 우린 중간이 없어, I don't know where. 마구 세상을 휘저어도 파란 hurricane. Give me that, give me that, yum, yum. Perfect, cook it, serve it. 조금씩, 조금씩, yum, yum. It's so, it's so yummy. Coming through, attitude. 맛이 흐르게 냅둬, just dripping like glue. Uh-oh, 이건 본 적 없는 방식. Give me that, give me that. 전에 온 믹스처 감당해볼 테니 blended. You know what's worthy, 절 빠짐없이 싹 다 pouring.